평양의 김일성 경기장에서 2018년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아컵 경기대회 예선 2조 경기가 결속됐습니다. 11일에 진행된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인디아 팀과 중국 홍콩 팀과의 경기는 2-0, 남조선 팀과 우즈베키스탄 팀과의 경기는 4-0입니다.